정다리의 장문 시간. 제목은 성희롱. 선생님이 꽤 어려운 문제를 내셨네요. 하지만 우리의 덩다리는 조금도 막힘없이 신나게 써내려 갑니다. 개그맨 이휘재 씨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 친구는 할머니께 휘재를 소개했다. 할머니, 제 친구 롱다리 이휘재예요. 할머니 왈. 뭐라고? 성이 롱이요?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유난히 덩달이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바다 건너 미국 땅에도요. 또 우리 땅에서도요.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성이 7만 5천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서 지금 미국 땅이 떠들썩합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의 판결문이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최근 모 대학에서 성희롱 사건이 터졌네요. 그래서 학과장이 보직을 사퇴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덩달이 성희롱과 성이 롱인 것도 구별 못하는 덩달이 이런 친구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강지연 양 잘 들으셨으니까 PD 아저씨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 틀어주세요 하셨죠? 네, 영화 Englishman in New York 다니엘 데이루이스가 주연한 그 영화 중에서 Englishman in New York 띄워드렸습니다. 아직도 못 외웠대요 가사. 언제쯤 외울까요? 아마 저희 방송 다 끝날 때까지도 이 방송을 땡 종칠 때까지도 못 해오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강지연 양 사진도 잘 받았어요. 아주 예쁘게 생겼는데요. 친구 윤수에게도 안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Englishman in New York은 FM 영화 음악을 듣고 있다는 증거물로서 한 권의 노트와 52여 개의 테이프와 껍데기만 남은 편지지 겉껍질을 수 개를 가지고 계시는 대구의 서영무 씨도 신청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곡 띄워드리기 전에 참 요즘에 덩달이 시리즈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저는 제 동생들에게 덩달이 시리즈 얘기를 듣는데요. 들을 때마다 한번 덩달이를 만나보고 싶어요. 덩달이가 있다면 덩달이를 꼭 만나보고 싶어서 가끔은 좀 혼도 내주고 싶고 아니면 기특하다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싶은데요. 성희롱과 성희롱을 구별 못하는 건 정말 곤란하죠.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은데요. 얼마 전에 그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판결문 나온 후로 사람들이 굉장히 농담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뭐 손도 뭐 얘기도 못하겠어. 뭐 돈 가지고 얘기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농담들을 아주 가볍게들 하시는데요. 그런 농담도 참 뿌리를 찾아보면 조금 문제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 좀 살만한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성 여러분? 자, 다음 곡은 블루 중에서 장송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반덴 부덴마이어라는 가짜 작곡가의 이름으로 영화 속에는 나오지만요. 사실은 이 영화에서 음악을 맡은 지비그뉴 프라이즈너가 영화의 음악을 모두 맡고 있죠. 들어보시죠.

부천 소사구 신곡 본동의 김승현 씨께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스니커스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이 스니커스는 필 알덴 로빈슨 감독의 영화였는데요. 로버트 레드포드, 댄 에크로이드, 벤 킹슬리, 리버 피닉스, 시드니 포이티어, 또 늑대와의 춤을 해서 나왔던 메리 맥도넬 등 뭐 스타들이 총 출동한 그런 영화였었죠. 자, 이 스타라. 스타를 연구하는 영화학자들은 스타를 흔히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먼저 스타는 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영화 제작자들이 고안해낸 전략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재능을 가진 배우가 스타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계의 상황에 따라 어떤 배우든 운만 좋으면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타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은 스타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뛰어난 재능과 개성을 갖고 있는 예외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스타가 전략적으로 탄생된 존재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아주 특별한 존재인지는 분명하게 우리가 판가름 지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요. 여하튼 스타가 영화 흥행에 미치는 영향력만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는 것. 뭐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영화 제작자라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타가 많이 등장하는 영화일수록 흥행이 잘 될 것이다. 가끔 가다 보면 스타들이 줄줄이 등장하는 초화 캐스팅 영화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974년에 미국에서 흥행 1위를 한 타워링. 이 영화는 바로 올스타 캐스팅 영화 중에서도 최고의 영화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스타를 소개해드리면요. 스티브 맥퀸, 폴 뉴먼, 윌리엄 홀덴, 페이 던어웨이, 프레드 아스테어, 리차드 챔벌레인, 제니퍼 존스, 로버트 와그너, 수잔 브레이클리, 로버트 본 등등입니다. 물론 이 대부분이 흘러간 스타이긴 하지만 당시에 이런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영화에 출연할 수 있었던 것은 할리우드 영화계에서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지금도 138층의 초고층 빌딩에서 불길이 치솟던 장면, 그 장면 생각나실 텐데요. 70년대에는 이렇게 타워링 같은 대형 참사를 소재로 한 재난 영화들, 그러니까 디자스터 필름이라고 하죠. 이런 재난 영화가 한동안 유행이었습니다. 영화 타워링은 그래서 흥행뿐만 아니라 작품성도 인정을 받았던 아주 좀 독특한 케이스 같는데요. 그의 아카데미 영화제 8개 부문의 후보에 올라서 촬영상, 편집상, 그리고 주제가상을 받았습니다. 자, 주제가상을 받은 그 곡 한번 들어보시죠. We May Never Love Like This Again. 모린 맥가번이 부릅니다. 타워링의 주제가 모린 맥거번이 불렀습니다. We may never love like this again. 김영진 씨가 지금 첫사랑의 슬픔을 겪고 있는 친구 주섭에게 음악으로 달래주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주섭 씨, 하지만 이 음악처럼 이 음악의 가사처럼 그런지는 않을 거예요. 주섭 씨는 힘을 내시고요. 더한 좋은 기회도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영화 얘기 계속하죠. 이 타워링보다 4년 먼저 개봉돼서 흥행에 성공을 거둔 재난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재난 영화의 붐을 일으킨 영화인데요. 바로 에어포트입니다. 1970년 미국에서 흥행 2위의 자리를 차지한 영화는 타워링처럼 기라성 같은 스타가 총출동한 초호화 캐스팅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등장하는 스타는 버트 랭카스터, 딘 마틴, 진 세버그, 제클린 비셋, 조지 케네디, 헬런 헤이즈, 반 헤플린 등등 많습니다. 그런데 유니버셜 영화사는 재난영화의 장르의 출발점이 된 이 영화를 만들 쯤 두 가지 전략을 갖고 제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50년대에 유행했던 스펙타클 영화 형식에 새로운 영화 장르인 재난영화를 결합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과거와 현재를 망라하는 올스타 캐스팅으로 화제를 불러모은다. 이 두 가지였는데요. 대신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승객을 가득 태운 여객기에 문제가 발생하고 등장인물들이 차례로 목숨을 잃게 되죠. 그리고 관객들은 과연 누가 살아남을까 마지막 장면까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승객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우리 모두가 다들 열렬히 좋아하는 스타들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움과 함께 스릴을 느끼게 되는 것이요. 결국 이러한 유니버셜 영화사의 전략은 성공을 거두었고요. 재난을 소재로 한 영화가 차례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초호화 캐스팅으로 무장한 에어포트 1975, 에어포트 77, 에어포트 79 같은 에어포트 시리즈 영화가 뒤를 이었어요. 게다가 80년대에는 에어포트 시리즈 영화들을 코믹하게 패러디한 영화까지 등장했는데요. 그 ZAZ 사단, 그러니까 우리가 재즈 사단이라고 발음을 하던가요? 그러니까 재즈 사단이 제작한 80년의 에어플레인과 82년의 에어플레인 2는 모두 흥행에 성공을 거두었죠. 자, 이 에어플레인 말고 재난 영화의 붐을 일으킨 에어포트의 러브 테마 들어보시죠. 이승의 하늘이에게 띄워드렸습니다. 요즘 조그만 사랑이 생겼다고요? 축하드려요. 에어포트의 러브 테마였습니다. 타워링이 대형 빌딩의 화재 사건을 소재로 했고 에어포트가 비행기 사고로 그렸다면 포세이돈 어드벤처, 이 영화는 호화 여객선의 침몰 사고를 그리고 있고요. 또 대지진은 제목 그대로 지진에 따른 대형 참사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화들도 전부 호화 캐스팅이었죠. 포세이돈 어드벤처의 경우는 진 해크먼, 어너스트 버그나이, 셜리 윈터스, 레슬리 니슨, 렛 버튼스, 로디 맥도웰 등이 출연했고요. 대지진에는 찰톤 헤스턴, 에바 가드너, 조지 케네디, 지네비에브 비졸드, 월터 매튜, 빅토리아 프린스폴 등이 출연했습니다. 자, 이렇게 재난영화의 소재는 지상과 하늘과 바다, 이렇게 대형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차례로 훑어가면서 한 시대의 유행 장르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성공에는 호화 배역이 큰 몫을 했고요. 자, 그런데 70년대에 재난영화가 인기를 끈 이유에는 미국 사회의 분위기도 한몫했습니다. 당시의 미국 사회는 월남전의 패배, 또 소련의 팽창주의 정책, 그리고 핵무기에 대한 공포가 꽤나 심각했었는데요. 대형 참사를 소재로 한 영화가 이런 미국 사회의 불안과 위기의식을 대변해주면서 흥행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올스타 캐스팅 영화는 2차 대전을 소재로 한 전쟁 영화에서도 종종 볼 수 있었어요. 그 영화 대탈주 재밌었죠? 스티브 맥킨과 제임스 코반, 제임스 가너, 데이빈 맥칼럼, 도널드 프레젠스, 찰스 브론슨, 그리고 영화감독 리차드 아텐브로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머나먼 다리에는 로버트 레드포드, 라이언 오닐, 진 핵만, 로렌스 올리비에, 쇼 커너리, 리브 울만, 제임스 칸, 더크 보가드, 마이클 케인, 에드워드 폭스, 엘리어트 굴드, 하디 크루거, 맥시밀리안 쉘, 아서 힐, 안소니 홉킨스 등이 출연했습니다. 와, 정말 호화 배역진이네요. 오늘 뭐 출석부 부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2차 대전을 소재로 한 올스타 캐스팅 영화 가운데 가장 성공을 거둔 영화는 지상에서 영원으로가 아닐까 싶어요. 버트 랭카스터, 몽고마리 클리프트, 데브라카, 프랭크 시나트라, 도나 리드가 등장을 한 이 영화에는 흥행에도 성공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카데미 13개 부문 후보에 올라서 8개의 부문에 걸쳐서 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은 부문은 작품, 프레디 진네만 감독의 감독상, 프랭크 시나트라의 나무 조연상, 도나 리드의 여우 조연상, 그리고 시나리오, 촬영, 편집, 녹음상입니다. 그리고 출연한 스타들의 이름과 얼굴들을 영화 포스터에 다 집어넣지 못할 만큼 많은 배우들이 등장한 또 한편의 2차 대전 영화가 있습니다. 62년작, 사상 최대의 작전, 원제가 The Longest Day죠. 여기서는 존 웨인, 로드 스타이거, 로버트 라이언, 피터 로포드, 헨리 폰다, 로버트 미첨, 리차드 버튼, 리차드 베이머, 제프리 헌터, 사일 미네어, 크루트 율겐스, 게르트 프리베, 션 코네리, 로버트 와그너, 멜 파라, 레드 버튼스, 뭐 당시에 남성적인 매력이 풍기는 배우들은 뭐 모두 총출동한 영화였죠. 그런데 이렇게 재난영화와 함께 전쟁영화 장르에서 올스타 캐스팅 영화가 종종 만들어지는 이유 뭐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있습니다, 분명히. 두 장르, 이 두 영화 장르의 공통점은 등장인물들이 고난을 겪고 또 차례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객들은 평범한 배우보다는 스타가 스크린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자, 사상 최대의 작전의 주제가 들어보죠. 폴렌카가 부릅니다. The Longest Day. 'Many men came here as soldiers, Many men will pass this way. Many men will count the hours as they live the longer day. Many men are tired and weary. Many men are here to stay. Many men won't see the sunset when it ends the longest day. Marching on right into battle in the longest day in history. The longest day, the longest day. This will be the longest day, filled with hopes and filled with fears, filled with blood and sweat and tears. Many men, the mighty thousands, many men to victory, marching on right into battle in the longest day in history. Polenka가 부른 The Longest Day, 사상 최대의 작전의 주제가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살펴본 올 캐스팅, 올 스타 캐스팅 영화들. 그런데 좀 모르는 배우들 이름도 많다고 느끼지 않으셨어요? 주로 옛날 영화라서 그랬는데요. 그렇다면 왜 요즘 영화 중에는 이렇게 올 스타 캐스팅 영화가 없을까 하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70년대까지는 올스타 캐스팅 영화가 모습을 보이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게 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스타들의 출연료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배우 가운데 최고의 스타인 아놀드 슈왈츠네거를 캐스팅하는 데는 한 1,500만 달러 이상의 개런티가 필요합니다. 또 케빈 코스티너나 탐 크루즈의 개런티도 1,000만 달러가 넘고요. 자, 이걸 한번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세요. 1,500만 달러, 1,000만 달러. 그러니까 스타 한 사람을 캐스팅하는데 100억 원에서 130억 원의 제작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스타를 몇 사람 이상 출연시키려면 개런티만 해도 몇백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 이후에는 올스타 캐스팅 영화는 사라지고 대신 훗날 올스타 캐스팅 영화로 인정받는 아주 재미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데요.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대부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이 영화에서 마론 브란도는 출연한 당시에도 이미 스타였지만 그 밖에 알파치노, 제임스 칸, 로버트 듀발, 다이안 키튼 같은 배우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영화가 엄청나게 성공하자 다들 주목받는 배우가 됐죠. 그리고 이 영화도 개봉 당시에는 별 말이 없다가 훗날 호화 배역진이라는 수식어가 이 영화에 붙어서 따라 나오게 되죠. 자, 여기에 더 흥미로운 사실은 코폴라 감독이 대부가 나온 지 10년 만에 연출한 아웃사이더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 등장한 랄프 마치오, 토마스 하웰, 맷 딜런, 로브로, 패트릭 스웨이지, 다이안 레인, 에밀리오 에스테베스, 톰 크루즈, 레이프 가렛, 톰 웨이츠, 이들은 당시에는 무명에 가까웠는데 나중에 모두 청춘 스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부의 경우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대부로 스타의 자리에 오른 배우들은 지금도 여전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아웃사이더에 등장해서 훗날 스타가 된 배우들은 모두 잠시 반짝하고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물론 톰 크루즈만은 예외고요. 이 대부의 스타와 아웃사이더의 스타에서 나타나는 차이. 이 차이는 코폴라 감독이 배우를 보는 안목의 깊이가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아웃사이더 중에서 한 곡 들어보죠. 영화 중간에도 흘러나오지만 맨 끝에 토마스 하우엘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흐르는 석양에 흐르는 곡이죠. 빌 휴즈가 부릅니다. Stay Gold. Upon a moment long ago, one breath away and there you will be, so young and carefree. Again you will see that place and time so way into that way back when you thought that all would last forever, but like the weather, nothing can ever and be in time. Stay filled with sorrow and compassion, though not imagined, all things that happen will age to all the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고 그 찬란한 젊은 시절의 그 골드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빌 휴즈가 아웃사이더 마지막에 우리 보고 그러라고 불러줬습니다. Stay Gold. 여수의 이찬주 군 잘 들으셨습니까? 자, 올스타 캐스팅 영화 1983년에 개봉된 빅 칠이라는 영화도 그 나중에 올스타 캐스팅이 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스타가 된 배우들이 이 영화에 총출동했다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 배우는 윌리엄 허트, 케빈 클라인, 글렌 클로즈, 톰 베린저, 맥 틸리, 그리고 제프 골드브럼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60년대 학생운동을 하던 7명의 친구들이 20년 뒤 친구의 장례식을 계기로 다시 모이게 되고 또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줄거리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 엄청나게 변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청년 시절에 기성세대가 그렇게도 못마땅했었는데 이제 그들 모두 그런 기성세대가 되어 있음을 서로서로 확인하면서 모두들 씁쓸한 마음을 안고 다시 뿔뿔이 흩어집니다. 또 친구의 장례식은 자신들도 죽음에 가까운 나이가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슬픈 시간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영화에 출연해서 스타가 된 장본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케빈 코스트너입니다. 케빈 코스트너가 이 영화에서 맡은 역할은 죽은 친구 역이었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스크린에 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케빈 코스트너가 관에 누워있는 장면이 편집 과정에서 그만 잘리고 말았기 때문이죠. 자, 이 영화에 삽입된 CCR의 노래 들어봅니다. Bad Moon Rising. 60년대 학생운동을 한 친구들의 얘기를 그린 빅7의 내용과 이 CCR의 음악이, 그룹 CCR의 음악이 이 영화 안에 삽입됐다는 것이 참 잘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Bad Moon Rising 띄워드렸어요. 그 밖에도 화배역 영화들 생각나는 거 한번 제가 불러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짜증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은 제가 다 불러드릴 텐데요. 1932년작 그랜드 호텔이라는 영화에는요. 그레타 가르보, 존 베리모어, 라이오넬 베리모어, 조안 크로퍼드, 월레스 비어리, 또 진 허숄트 등등 무성영화 시대의 스타들이 총 출동하고 있고요. 1962년작 서부 개척사 How the West Was Won에는 그레고리 팩, 조지 페퍼드, 데빌 레이놀스, 캐롤 바이커, 제임스 스튜어트, 헨리 폰다, 존 웨인, 또 나레이션은 스펜서 트레이시가 맡고 있고요. 그리고 1965년에 바보들의 배라는 Ship of Fools를 보면요. 비비안리의 모습이 보이고요. 오스카 베르너, 시몬느 시뇨레, 호세 페라, 리 마빈, 조지 시갈, 엘자베스 애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966년작 금수된 장면을 만든 르네 클레만 감독의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Is Paris Burning을 보면요. 장볼 벨몽도, 아랑드롱, 샤를르 보아이에, 레슬리 캐론, 커크 더글라스, 글렌 포드, 게르트 프리베, 이브 몽땅, 시몬느 시뇨레, 오슨 웰스, 로버트 스타기 나오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1967년에 007 카지노 로얄에서는요. 피터 셀러스와 우슐라 안드레스, 데이빈 니븐, 오슨 웰스, 우디 알렌, 데브라카, 윌리엄 헌든, 샤를르 보아예, 존 휴스턴, 조지 라프트, 제클린 베셋, 장볼 벨몽도가 나오고 있고요. 1978년에는 스왐이라는 영화에서 그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일종의 이것도 재난 영화인데요. 식인 벌이 등장하는 영화예요. 그런데 이런 식인 벌에 마이클 케인이 순환을 당하고 있고요. 캐슬린 로스와 리차드 웨드마크와 헨리 폰다와 리차드 챔벌레인, 올리비아 드 헤블랜드, 벤 존슨, 리 그란트, 호세 파라가 쫓겨다닙니다. 아휴, 정말 힘드네요. 그런데 이번 여름에는 또 홍콩 스타가 거의 다 등장하는 영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영화 제목은 왕가위 감독의 동사서독입니다. 이 영화에 출연하는 스타는 홍콩을 대표하는 4명의 미남 스타 장구경, 장하구, 양조위, 양가휘와 또 4명의 미녀 스타 임청아, 왕조현, 장만옥, 유가령이에요. 이 영화를 가리켜서 현지에서는 홍콩 최후의 스펙타클이라는데요. 그 이유는 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지금은 스타들의 출연료 때문에 스타들이 대거 등장하는 영화를 그렇게 자주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타들에 대한 영화학자들의 분석에 관계없이 스타들은 역시 관객을 즐겁게 해주는 존재, 이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장구경도 그렇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자, 장구경이 아주 근사한 노래 솜씨를 보여줍니다. 천녀유혼의 주제가 띄워드리죠. 梦有多少方向我痴痴梦幻的心安，露水人茫茫，人生是梦的延长，梦里依稀依稀有泪光，何愁何惧迷我心中方向，风悠悠在梦中轻叹，路和人茫茫，在那崎岖崎岖中看阳光，红尘里快乐有多少方向，一世世相梦的风雨，露水人茫茫，世世相梦的风雨，人茫茫。 장구경이 광동으로 불러 도저히 제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겠는데요. 천녀유혼 중에서 천녀유혼이었습니다. 자, 저희 FM 영화음악에서 여러분께 중국 영화음악 베스트 모음집 CD를 매일 한 분씩 추첨해서 보내드리고 있죠. 그런데 제가 어제 한 분을 추첨을 안 했지 뭐예요.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두 분 추첨했습니다. 대구 북구 노원이가의 임연경씨 그리고 경북 포항 지곡동의 황선영씨, 황선영양 이 두 분께 CD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참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이하정씨가 친구 근이와 듣고 싶다면서 장국영의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친구 근이랑 잘 들으셨죠? 다음 곡은요. 서울 성북구 보문사가의 장광한 씨의 신청곡입니다. 하하하. 장광한 씨, 제가 그렇게 쫀쫀한 사람처럼 보였습니까? 아유, 저번에 하신 말씀요. 저에게 아주 많은 도움이 됐어요. 고맙습니다.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이 지구상의 모든 부모님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하신 곡. 바로 비틀즈의 영화 Magical Mystery Tour 중에서 Your Mother Should Know 띄워드립니다. Song, get up and dance to a song that was a hit before your mother was born. Though she was born a long, long time ago, your mother should know. The 노래 Mother Should Know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Magical Mystery Tour 중에서 띄워드렸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아주 많은 분이 그동안 신청하셨는데 제가 오늘 수첩을 깜빡 잊고 안 가져왔지 뭐예요. 태양의 제국 중에서 수호관, 동작구 노량진 이동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씨 듣고 계시지요. 중구 신당사동의 유아숙 씨 고맙습니다. 이만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